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종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최 사상연구소조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